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주 예배한 것. 주 예배합니다. 주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주 예배한 것. 예 주님. 주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주 예배하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습관에 또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버리고 이 시간도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하며 그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되는 것이 저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저희의 얼굴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로 인해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삶의 자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희가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잘되고 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 보이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저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한번 사는 인생을 주셨는데 완벽할 순 없지만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주님,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의 얼굴만을 바라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리 앞에.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리. 주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 약한 자

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전치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놓쳐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서 후회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을 버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가 주님을 믿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삶에 있어 그 일본 땅 영혼들이 절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일본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반응하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본 영혼과 일본 땅을 위해 하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본 땅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후회하는 그 삶에서 내 자신만 보는 그 일본 영혼들을 주님께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일본 영혼들이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어 기도의 집을 세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대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해 주십시오.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신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시오. 특히 일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참된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신 주님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본 영혼들을 만나주세요. 주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선두주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주님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군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법대로 경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그런 귀한 삶, 그런 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다시 만날 날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이 공동체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로서 오직 우리를 부르신 이를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반응하면서 주님께만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또 주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파송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열망이 주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한 우리의 이런 마음, 말씀의 근거로 한 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주시옵소서.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를 기다리네. 겸손하게 가꾸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군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주님의 군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파송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힘쓰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십시오. 또 여기 우리가 선두주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일으켜 주십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두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사단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사용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두주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사단도 우리를 함께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두주자의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군사들에게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Support.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열방의 왕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주님 홀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그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습관처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 안에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매 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매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온전히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삶을 정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 한 분만을 매 순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단 한 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밤에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영역마다 주님 한 분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더 깊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